이 시간에는 너리의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샛별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고향의 숲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우리는 길이 저나리. 이 땅이 화창한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존진하는 사회주의. 불길 속에서 감춰리 달려 태듯이 시련 속에서 우린 더 강해지려라. 그때의 담을 따라 만나는 이면 사랑찬 행동의 진실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